여보세요, 밥은 먹었니?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. Tell me baby where you at. 여보세요. Come, baby I'll be there wherever you are. I'll be there. 여보세요. Pick up the phone girl cause I gotta be there.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.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 봐. 나는 또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빨리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.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면. 길이 엇갈리지 않겠다. 달려야겠지 저 멀리 네 모습 보이는데. When I 전화 걸어 한다는 말이 결국에. 여보세요, 밥은 먹었니? 비가 올까봐 혼자 쓸쓸히 비 속을 걸을까봐. 집 앞이야 네가 보여. 누구랑 있나봐. 솔직히 말 못했어. 그럼 널 잃을까봐. 나도 알아 네 행동 비겁해. 비가 받아 놀려도 난 절대 못 가. 너는 이런 내만 말까. 너는 내게 가는 길이 내게 왜지. 오케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건지. 이건 말이 안 돼. 네 외로움 달래준 건 안 돼. 어서 말해 제발 아무 사이 아니라고. 왜 난 안 돼. 한번 해봐 아무 말이라도. 지금 너고 그서 뭐하니. 지금 널 멀리서 뭐하니. 바라보는 내가 느껴지지 않니. 하고픈 말은 다 내일에. 미안하단 말도 내일에. 자꾸 어쩔 바 바로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. 여보세요.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되니까. 여보세요, 왜 아무 말 못하니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널 보고 싶어서 비가 오니까 가내리니까. 너와 걷던 거리를 걷다 보니까 I can't let you go. I only think ab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 Don't tell me lies. Don't say goodbye. I just wanna let you know. I only think ab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